보면 어느새인가 노을은 물들고 노을 저편에 아련히 떠오는 그대 모습에 눈시울 적시네. 그대 나그네 그대는 바람 나의 곁에서 멀어져 간 사람 그대 나그네 그대는 바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. 아프게 하네.